예, 어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들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제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또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나아가고 있을 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고, 또그 아들 하눈이 이제 이어서 왕위를 받게 되는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의 죽음을 위로하고 또 조문할 수 있는, 문상할 수 있는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여러분, 다윗이 어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그 호의, 이것도 뭐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 친절,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을 때그 쫓겨 다니던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보지만 정확하게 무슨 호의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은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그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래서 호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단을 보내서 그 암몬 그왕 나하스를 문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하는 것은 지금 주변 나라를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또 전쟁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암몬과는 계속적으로 호의적인 또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아들에게까지, 나하스의 아들에게까지도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암몬을 침범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사절단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사절단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암몬의 귀족들, 그 방백들 신하들이 그 하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절단, 아버지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죽음을 핑계 삼아 이 땅을 이제 정탐하러 온 스파이를 파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 나라나 또 공동체 안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급진적으로 어떻게 과격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그 신하들을 좀 과격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들이다, 이들을 그냥 살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결국 리더는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게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격한, 약간 급진적인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었던 짐이 너무나도 과하기 때문에 그 짐을 좀 줄여달라고 했을 때그 나이 들었던 또 지혜가 많았던 그 대신들은 좀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또 일한 것들이 있고 또 봉사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해 주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은 신하들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 더 과한 의무를 부과해서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더 능력 있는 그런 왕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라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급진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다윗이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보냈던 그 사절단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오늘날 이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은 우리가 옛날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머리를 그 깎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것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도 수염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자유민의 상징이었고 또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염을 함부로 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사절단에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지금 볼기 중간까지 그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긴 원피스는 아니겠지만 그런 긴 자고리 같은 그런 저고리 같은 옷을 입고 속옷은 거의 제사장이 아니면 잘 입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엉덩이 있는 데까지 잘라서 돌려보낸 건 그 굉장히 수치스럽게 또 굉장히 치욕스럽게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럽고 그대로 돌아가면 너무 부끄러울 수 있는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한 것이죠. 한운이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을 흠집내고 또 다윗 그 사절단을 어쨌든 치욕스럽게 하는 것은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호기일 수도 있고 혈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운이 지금 다윗을 자극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잘 대해주고 싶어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었다면 아마 무리들을 모아서 자기를 치욕스럽게 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한 이 한운을 죽이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쳐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무리들을 모아서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보냈던 사람들이 당한 그 사절단이 당했던 수치를 먼저 여러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치욕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 순간에 욱하지 않고 자기의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보냈던 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무 창피한 것이고 또 그 사절단이 가족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 않게 하고 여리고에서 그 수염이 다 자랄 동안 그래서 수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것은 치욕이고 또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화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직접 그 수치를 당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고 있는 다윗 왕의 그 리더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기다렸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겠죠. 어떻게 해야 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내가 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특히 사탄이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책동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예전대로 하면 정말 그 화를 내버리고 그냥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냥 욕을 퍼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예전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속이 후련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속이 후련한 게 아니라 더 무너지고 더 자존감이 깎아져 내려가는 오히려 자괴감이 더 심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화를 못 참아서 욱하게 되면 오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한 건 다 뻥이지. 막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참고 오히려 기다리고 정말 직접적으로 그 일을 당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을 오늘 다윗에게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 또 그런 정말 화를 내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냥 바로 이렇게 발설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그 사절단이 수치를 가지고 나왔을 때 다윗왕이 그들을 배려해주고 감싸주고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좋은 또 선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욕보이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당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눈물을 흘리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이후에 한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암몬자손이 6절에 보시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몹시 불쾌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다윗에게 미움한 것을 알았어요. 불쾌하게 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제라도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면 한우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약간 라이벌과 같은 관계가 있었던 북쪽에 약간 강한 나라였던 아람 사람들을 은 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무기를 사고 사람들을 용병을 고용해서 이제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릇된 판단, 또 그릇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한운과 암몬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들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변명이 될 때가 많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힐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 내가 실수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고 또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우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이제 암몬이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시고 바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용서를 구해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또한 마련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